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살던 시대가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전쟁의 소식이 오는데 북쪽 아수르 나라가 남왕국 유다 왕국을 침략을 해서 거의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 굉장한 고민과 갈등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라, 그러려니 이건 민족의 반역자 같은 입장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 얼마 후에는 결국엔 남왕국 유다가 망해버리고 말지요. 참 얼마나 그 망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까. 참 혼란한 시대에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그런 그 어려움 속에 나라가 망한다는 절망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절망 속에 있지만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혼란스러운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정말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정리, 정돈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여기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이새가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결실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 열매를 맺어도 쭉정이로만 남아버린다 하면 얼마나 그거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결실해서 열매가 확실하게 익는다는 거예요. 익는 것이 익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온 만민들에게 그 영향을 미쳐주게 되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싹은,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는 그 예후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도 우리 온 교인들에게 이런 모든 영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좋아요. 이런 영이 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영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속에, 마음 속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만 좀 강림하면 좋겠다. 다른 거 말고. 근데 물론 여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여기에 여러 이 영이 역사하시는 여러 모양들은 물론 바르게 역사하시지만은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욕심만 가지고 이것 이런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만 있다 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잘 안 입어요.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이 가운을 안 입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뭐 처음 찬양을 하고 뭐 그래서, 이거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누굴까? 이렇게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더니만은, 어떤 분이 그 자기들하고 같이 찬양하시던 어떤 분이 서고 다른 분들은 다 의자에 잠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뭔가 그랬더니만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더라. 아니 예배가 언제 시작됐지? 시작되는 것도 모르겠고, 찬양을 할 때는 이분이 목사님인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속에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분이 그냥 앞에서 안내하고 문이나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더라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일찍이 한참 됐죠. 우리 교회도 지금 가운을 안 입습니다. 제가 가운을 안 입는 이유가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가 가운을 입었다고 더 거룩해지고, 가운을 안 입어도 괜찮으면, 가운을 안 입으면 그냥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해도 괜찮고, 그런다 하면은요, 그 가운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물론 처음에 이 가운이 시작될 때는 검은색 옷이었어요. 시커먼 데다가 아무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커멓게 그냥 덮어 입었어요. 또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숨겨버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다, 무엇다 아무것도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냥 시커멓게 입었었는데, 그게 조금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뭐 술을 달고 뭘 하고 해가지고는 좀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보인지는 몰라도, 사실 구약시대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을 때는 머리에는 관을 쓰고 앞에는 금으로 피를 만들 여호와께 거룩 띠를 띠게 하고 뭐 이런 옷 저런 옷 잘 차려 입고 그렇게 하게 했지만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가면서 제사장이 아니라 직업이 되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하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죽을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 이런 제사장의 그 모든 역할들이 오히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제사장이든지 성전까지도,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폐해버리잖아요. 세상에는 지금 성전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성전이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폐해버렸어요. 제사장의 직분도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사람이 죽는 게 분명히 맞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심어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데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앞장을 서는 이런 제사장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돼? 가운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로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거룩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운데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의 속을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교인들끼리 모여서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목사 10명, 100명이 모인 것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귀한 모임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름대로는 목사는 더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지 사람의 마음에 합해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겉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속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필요한데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의 계급처럼 되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나 오늘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봉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있는 여러 예수님에게 임하시던 그 귀한 성령의 모든 능력들이 다른 모든 능력들도 참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만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내용이지요.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성탄절은 그것만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 사람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았던 것도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의 자취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아름답게 남아있고 정말로 사랑받을 만큼 사랑스럽게 남아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근데 성탄절이 마치 말하자면 지난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탄절 속에는 우리가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뭘 기다리느냐. 지금은 우리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이제 촛불 두 개만 더 밝히면은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이고 그거 마음에 기다리면은 그 성탄절 기다린 것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성탄절이 왜 기다리십니까? 선물 받을 것에. 세상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좋아하지요? 한 시즌 장사 잘 되니까요. 막 팔아먹어야 됩니다. 선물 팔기 위해서. 그게 성탄절의 기다림이라면 참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겠느냐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 속에서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죽으신 후에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내 가는 것 이것만 가지고 말하느냐, 나 가는 것 이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간 것처럼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올 거 그거 생각하고 기다려라. 그게 중요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에 도대체 몇 사람이 기다렸어요? 몇 사람이나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오셨을 때에 정말로 감사하고 환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더냐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다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 과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기다리면서 감격해서 기다리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내가 준비가 되고 있느냐. 오늘 그날이 오면은, 그날이 오면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날이 아무리 와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과연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싹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여기 오늘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 허리띠가 사람이 허리띠가 부러지면 옷을 옷이 지탱이 안 되잖아요. 허리띠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바짝 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옷이 헐렁헐렁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사람이 옷을 입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가장 필요하고 이거 부러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져요. 예수님의 허리띠는 예수님의 허리띠는 뭐냐? 공의가 바로 예수님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허리띠는 빠질 수 없고 이 허리띠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 예수님은 성실하심 그 속에 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를 하고 안다 하면은요,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6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때에,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완전한 그 나라가 되어지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이리는 이리, 그 다음에 표범과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둘이 비교가 대조가 되잖아요. 이리든지 사자든지 뭐 표범은 이가 어떻게 생겼죠? 이가 송곳이, 그게 송곳이가 나 특징이잖아요. 개도 비슷하지. 개도 특징이 송곳이잖아요. 물론 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이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요, 이거 풀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은요, 이가 또 어떻게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맷돌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건 풀을 먹어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리는 이거 이 송곳니 가지고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도 이게 소화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나 이런 것들 표범들은 결국에는 산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 어떻게 이게 한 울타리 안에, 한 지역 안에, 한 지붕 밑에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택도 없는 이야기지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일입니다만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에서. 잠자리가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그 잠자리가 처음에 어디가 있었어요? 잠자리처럼 생긴 것이 있었어요? 아니요. 매미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요, 나는 하늘을 난다 그러면서 막 기분 좋게 다녔는데 그 매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매미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땅 밑에 굼벵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굼벵이가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매미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보통 아 우리 그 본래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만은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굼벵이가 아마도 하늘에 나는 매미를 본다면, 이야 나하고는 종류가 달라, 종자가 달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사실은 같은 종자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요,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땅 속에 살아야 하고 나는 것은 고사이고 기 가는 것도 기지도 못하는 거죠. 기지도 제대로 잘 못하는 거. 그게 군병이잖아. 매미나 잠자리는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이미 하늘을 날 때는 땅 속에 있었던 자기는 없어요. 몰라요.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언제 그렇게 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사실은요 이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본질이 지일적으로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건 택도 없는 이야기고, 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게 어떻게 돼?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안 되지. 택도 없는 이야기지.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지일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이야기하면 그 영혼까지는 모릅니다. 정신이라는 건 좀 알아요. 정신까지는 알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 죽으면 정신도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 죽어도 그 사람의 가르침에 정신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성도들이여 속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속지 마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내가 왜 고생스럽게 이렇게 살겠느냐. 그리고 내가 왜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택해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자. 나도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서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실망스럽고 어떤 때는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속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실망한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교인들은요 너무 실망할 게 없어요.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는데 그 로마가요 그 뒤에 가면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돼버려요. 그래서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황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로마 제국이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와서 그 이민족들의 말발굽 아래에 밟혀서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독교 국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어떻게 허무하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 틀림없이 하나님 보호하실 텐데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망하느냐는 거죠.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이 실망하면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마구 생겨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것도 아니네. 예수 믿어도 뭐 하나님 지켜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게 뭐 있어?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어거스티누스가 마음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얻은 대답은 어거스티나 이것은 내 나라가 아니야. 세상에 있는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내 나라는 아니야. 내 나라는 땅에 속해 있어서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에 속해 있는 나라이고 이것은 언젠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변화하고 바뀌어질 것이야.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렇다면 네 신하들이 네 군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빼내가야 될 거 아니니 왜 우리 손에 맡겨가지고 우리 손에 빼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나라. 진리가 뭐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리에 속한 나라 그건 자기도 몰랐단 말이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나라도 그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진리가 뭐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진리인 양 가상을 해가지고 사람을 틀어잡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런 혼란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뭐 말썽을 피운 최아무개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그래요. 그 사람 목사라 하지만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던 그런 사람.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지. 목사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난 목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십자군을 조직을 한다. 십자군. 그 십자군의 기원을 따져보면 중세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군의 뒷면을 보면 너무나 추악한 내용.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라는 이 깃발을 그려가지고 그것만 들고 앞에 나가서 순진한 사람들이 다 거기 우르르 따라가도록 만든 것이 그게 중세 십자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게 십자군이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깃발에다가 십자가만 그리면 그게 십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늘 여기에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깃발처럼 만민의 깃발이 되어질 것이다. 아 그렇지. 깃발은 이렇게 천에다가 뭘 그려가지고 이렇게 휘날리도록 만든 그게 깃발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깃발은 그런 깃발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려놓아서 그것이 깃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시었던 그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 그것이 깃발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깃발이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표현이었는데, 그 형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고 구원해주는 병원, 약국, 아니면 공사장에도 안전제일, 아니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적십자, 무슨 결핵을 위해서 쌍십자, 이 모든 십자가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안전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 하나의 표상이 되었다. 오늘 여기에 기치로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만은 만민의 기치로 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치 아래에 모여오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하면은 우리도 그 깃발 아래 모인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깃발 아래 모이기만 하고 마음 속에 그런 뜻은 하나도 없으면 또 다른 최태민이 되는 또 다른 최순실이 되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내 마음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깃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날이 오면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던 모든 일을 따라서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깃발이, 그 표지가 부끄럽지 않은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이름만 가지고 있고 깃발만 휘날려서 이름만 팔아먹다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다가 주님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게 되지. 그날이 왔을 때에 오늘 이 세상에 속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 된다 하면은 그래서 내가 거절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라 하면은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가 오늘 우리의 속에 살아있어야 그날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고, 아니 그날이 어서 오십시오, 그날이여 빨리 오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지, 괜히 성탄절에 선물 받을 생각만 하고 예수님은 어디 다른 데 계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성탄절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빠져버리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무슨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속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모든 본질을 바꾸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임하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